just a kiss goodnight. Find me someday, and then it's moving machine.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whisper in my ear, baby, words I wanna hear. Tell me that you love.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무대에 섰더니요, 조금은 이제 흥분도 되고, 어떻든 대단히 반갑고요. 또 옛날 동지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기타 치고 또 하모니 노래를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의껏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연하기 전에 먼저 멤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입니다. 옥진아 씨는 히식스에서 연주를 했었고, 그리고 KBS 관현악단에서도 연주를 했었습니다. 옥진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이 조용남 씨는 저하고 아주 인연이 많습니다. 히파이브 시절에 같이 음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히식스 시절에도 아주 열심히 같이 일한 동지입니다. 조용남 씨입니다. 네, 우리 네 사람 중에 막내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 사람이 다 친구고요. 저만 형인데요. 조그마해 보이고 또 얼굴도 동안이 돼가지고 막내처럼 항상 보입니다. 히파이브 때 리드 보컬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영사운드에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신 노래 등불, 달무리,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춘 씨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인복을 많이 타고난 것 같아요. 멤버들 모일 때마다 아주 운 좋게 좋은 멤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키보이스 시절에 윤환기 씨, 차중락 씨, 뭐 많은 분들이 있었고, 힙합 시절에 바로 옆에 있는 유영천, 조용남, 지금 미국에 있는 한웅, 그리고 김용호 씨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히식 시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있었습니다. 자, 인사 이야기는 이제 또 조금씩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저희들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조금 귀한 노래였습니다. 메아리라는 노래인데요. 히파이브 시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메아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즈 겨 애들 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옛날 동지를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식스 시절에 아주 특이한 목소리로 우리 팀을 아주 크게 만들었던 우리 멤버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후배입니다. 제가 곡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아주 좋은 테크닉과 아주 훌륭한 노래를 불러서 저를 작곡가로 데뷔시킨 저희 옛날 히식스 동지입니다. 최헌 씨 소개드립니다. 안녕하며 헤어진 사랑하는 내 님은 뭘 하고 있을까. 내 떠난 초원에 외로움이 쌓이고 낙엽지른 초원에 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히식스 때 초원의 사랑, 이 초원의 빛, 또 물새의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가요계가 보통 그 뭐 사랑한 눈물의 씨앗 그런 가사가 유행했죠. 그러니까 사랑 노래지만 이제 무척 슬펐어요. 우리나라 가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식스 힙합 시절에는 좀 더 밝은 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원, 뭐 초원의 빛, 초원의 사랑, 또 물새 노래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노래들 많이 불렀어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저 우리 옥진아 씨 머리에까지 기르고 다니다가 그 명동 파출소 도망다니는 생각납니까? 저 옥진아 씨가 옛날에 뭘 이만큼 길렀어요 머리를 갖고 맨날 명동 파출소 돌아가느라고 파출소 안 걸리라고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머리 왜 깎았어요 옛날에? 이 사람은 그대로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는. 그리고 저 우리 제가 또 가수 된 데는 또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히식스 시절에 우리 이 홍타경님이 그 당신은 몰라라는 노래를 작곡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게 저줬던 게 아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얘기됩니까? 그 통기타 치고 그래도 지금 MC로 활동하는 그 그렇죠. 지금 아주 한국에서 최고의 MC로 날리고 있는 임성훈 씨 아시죠? 이거 비밀입니다. 근데 임성훈 씨가 원래 이 노래를 제일 먼저 불렀어요. 통기타 치면서 불렀었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 곡을 히식스 때 다시 레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형님은 또 조금 이따 미국 가시고 그리고 제가 그 노래로 사실은 가수가 된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럼 당신을 몰라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가슴에 기대어 수줍던 그 모습이 세월은 흘렀어. 당신은 떠나고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세대 그룹이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옛날 노래 신중현 씨의 미인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척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후배들 곡을 몇 곡 골라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히트곡 어떤 이의 꿈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장미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 근데 어떤 이의 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휴전 음악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절에 많이 사용하던 리듬, 우리 시절에는 그 소울 리듬이 무척 유행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울 스타일로 노래를 한번 바꿔서 후배들 노래 세 곡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놔둬주고 살고 다른 이는 울려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다른 이는 웃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저마다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꼭 아무 너무나 예쁜 장미 한 송이 너무나 예쁜 장미 한 송이 하지만 오늘은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길도 지만 그대에게 가야 하는 이내 맘만 다가워 그러나 이제 떠나가야 하는 길이었었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춤추는 시간들 Woo! 감사합니다. 90년대 여러 신세대 그룹이 있지만 어떤 그 음악 장르요,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나왔고 퓨전이라는 음악 장르를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품, 좋은 노래, 좋은 연주 보내드리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록 그룹 후배 봄, 여름, 가을, 겨울 소개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요 가요 중에 그 트로트 곡도 히트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정주고 내가 오늘은 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가신다 이른 마중이 정주고 내가 오네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도 제일 멋지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거는요 이제 우리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 사운드 역사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 그 신중현 씨가 이끌었던 에드포라는 그룹이 있었고 빗속의 연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김홍탁 씨가 이끌던 키보이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식스라는 그룹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호랑나비라는 그룹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어요. 뭐 검은나비. 네. 그리고 요새는 뭐 부활이라는 그룹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신하이 예, 많죠. 서태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연대대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예전에 그룹 사운드 그리고 지금 현재 그룹 사운드에 스타들이 몇 명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할 분들은 옛날에 더 비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죠. 거기서 노래를 했던 이상만 씨 먼저 소개합니다. 이상만 씨. 저 조금 더 거슬러 내려가면은 그 물론 제가 그 나비란 팀에 몸담았었지만은 호랑나비에서 건반 주자로서 그리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친구입니다. 작곡, 작사, 노래. 그리고 어느 날 저 친구 참 잘하는 친구다 했더니 갑자기 뭘 하나 메고 나와서 둘이 막 다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 사랑하는 스타가 되더라고요. 도시의 아이들의 김창남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연주 드려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축하로 나온 중에 제일 아마 막내일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또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또 사랑받고 있는 부활의 김태원 군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태원 군 우리 할아버지 뵙는 기분이 어때요? 이상만 씨 요새 뭐 하세요? 예, 저는 오래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노래하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그동안에요? 네, 많이 있었죠. 근데요 그 참을 수 있던가요? 억지로 참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인 그거 예전에 그러면 그 미인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아주 좋아했죠. 근데 어떻게 다 그걸 다시 그 리메이크를 하나요? 그거 리바이벌입니까? 리메이크입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곡이 오랫동안 그 금지곡에 묶여 있었기 네. 때문에 아,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곡이 있다면은 다시 발굴하고 그리고 들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주하면 좋아요. 그렇게 좋은 곡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들어도 예전에 그 신주현 씨 하실 때하고 거의 무슨 뭐 크게 음악이 바뀐 건 없지만은 사운드나 노래나 굉장히 새롭고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아주 들으면서 참 후배들이 저런 예전에 응? 선배들 곡을 다시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많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선배들도 살고 또 이 우리 보컬 그룹이 사는 거고, 그죠? 사실 이렇게 우리 동료 후배들 같이 자리를 한 것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악보 좀 놀아줘요, 우리 멤버. 감히 저희가 네. 후배들이 우리 대선배님 오늘 멋진 하모니 잔치에 와가지고 노래를 망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보컬 그룹에 그래도 예전에 명곡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던 그런 명곡들 몇 곡 불러보죠, 우리. 그럼.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요동하며 나설 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네, 감사합니다. 60년대, 70년대 저희들이 그 한참 음악할 때는 좋은 그룹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요. 락 그룹들이 교과서적인 존재로 여기는 영국 출신 비틀스, 그리고 비틀스와 쌍벽을 이루던 로링스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팀들은 건재하게, 저희들보다도 훨씬 나이가 오인데도 건재하게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고, 또 26년 만에 비틀스가 재결합을 해가지고 좋은 음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옛날 생각도 나고요. 또 그 로링스톤스 노래와 비틀스 노래 한번 두 곡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회는 클래식이든 재즈든 팝이든 가요든 음악회가 성공을 하려면 음악이 첫째죠. 이번에 사실 그 예전에 어린 시절에 같은 시대의 음악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한테 신경을 많이는 써주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무척 고맙게도 해주신 분들입니다. KBS 관현악단 정성조 단장님과 그 단원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막 이제 그 몸이 조금씩 열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클로징 멘트 하는 게 참 싫거든요. 마지막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뮤지컬 헤어의 주제가였죠. Aquarius and Let the Sunshine 노래 관현악단과 함께 멋있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